HUBS 오늘의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시험이 끝나서 기분 좋게 학교에 오신 분들도, 아직 시험이 안 끝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에 오신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오늘의 우리에게가 찾아왔답니다. 다들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저는 전공시험이 너무 많아서 망한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것 많은데 날이 좋아서 그런지 공부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시험 전날인 거예요. 결국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시험을 봤답니다. 기말고사를 노려야겠어요. 그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작년부터 매 시험 끝날 때마다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시험이 끝났으니까 신나게 놀아보자고요. 이번 주말은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3일 동안 연휴인데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까요?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좋고, 연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좋고, 아니면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습니다. 일단 무작정 떠나봐요. 스텔라장의 욜로. 내가 아는 butterfly brand new day is calling now. 어디든 좋아, 나랑 너랑 우리 다 오늘은 모두 위짝 기차에 몸을 실어봐. 어때 의자에 등을 기대봐.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나를 위한 여행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여행을 떠나겠지만 모든 여행이 나를 위한 여행은 아니죠. 때로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 때 떠나는 여행도, 직장인이 된 후에 떠나는 여행도 물론 좋지만 지금 이 시기에 떠나는 여행이 가장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책임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책임지기까지. 우리는 그 사이에 잠깐 머물러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야 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부모님 아래에서 여행을 했죠. 그리고 이 시기를 넘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때가 됩니다. 내 아이를 챙기거나 나의 부모님을 모셔야 하죠. 때문에 온전히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뿐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계획을 짜서 나의 여행을 떠나보는 거예요. 여행을 가서도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는 그런 여행이요. 그러다 보면 전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낯선 공간과 분위기가 주는 설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움이 주는 행복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라 강의 Once in a Moon. 새로움이 주는 행복을 온전히 즐기려면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새로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혼자 여행을 할 때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주위의 풍경을 둘러보게 되고 밥을 먹을 때도 그 가게의 분위기와 맛에 집중하게 되고 기차나 버스를 타도 창밖으로 지나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작은 것들이 여행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여행의 틈새를 가득 채워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하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물론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서로 좋아하는 게 똑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기 쉽지 않죠. 혼자 여행을 하면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여행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가득 채운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아, 그때 거기를 갔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죠. 그러니까 혼자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거 어떤가요? 분명 엄청나게 재밌을 거예요. 덜컹거리는 버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은 길게 줄 지었지. 슬매 비행기. 줄 끝이 어디까지 닿느냐면 내가 오를 비행기까지. 비행기 타고 들리는 정해져 있지 않은 곳으로 비행기야 날아올라 저기 저 새들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곳으로 비행기야 날아올라 저기 저길 위로 구름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곳으로 비행기야 날아올라 저기 저 새들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곳으로 날아올라 저기 저길 위로 구름처럼 정해져 제가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을 때는 군대 첫 휴가 때였어요. 그 당시에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무작정 혼자서 제주도로 떠났답니다. 그때 저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으로 해외여행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국내로 갔어요.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숙소에서 자고 혼자 여행을 했답니다. 혼밥 끝판왕이라는 혼고기도 해봤어요. 고깃집 사장님이 군인이냐고 혼자 여행 온 거냐고 물어보시고는 서비스를 엄청 주셨던 기억도 있네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지만 막상 여행이 시작되고 나니까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혼자 걸으면서 본 제주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친구들과 같이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들도, 바위를 만나 부서지는 파도도, 기분 좋게 부는 바람도, 주변 여행객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도 모두 내 주위에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새로운 세상에 놓인 나를 마주하고 나니까 나를 더 잘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발걸음은 꽤나 무거웠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I'm your bunny that you hold tight. I'm my sunshine, but you say a lot of your own, baby. I'm your baby that you won't let go, even if the world's going down. Don't you worry, I will be anything. It's that you wanna hear, so call me anything. I could be everything to you, but at the same time. 그들은 그들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혹은 책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양주환 작가의 여행 산문집 아주 사적인 여행입니다. 여행 잡지 기사로 10년 동안 여행을 다니며 스치고 만났고 마음 담았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화려하고 유명한 여행지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여행을 하며 드는 사적인 생각들을 담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나와 당신 모두 전보다 조금이나마 덜 외로워질 수 있다면 나의 사적인 모형담이 제법 쓰임새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책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빛이 닿은 돌바닥이 밤하늘별처럼 반짝였다. 가끔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다. 어두운 밤, 별을 보려고 고개를 뒤로 젖힐 때마다 문득 깨닫는다. 내가 밟고 있는 지구도 은하계의 무수한 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사람이란 쉽게 얻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법이다. 여행이 행복을 주는 이유는 매일 여행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니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행을 다니면서 드는 아주 사적인 생각들이 때로는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스텔라 장의 나모 레바겟 파리.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작년 2학기에 방송한 에어허브스를 들어보세요. 제가 작년에 진행한 라디오랍니다. 해외여행지부터 국내여행지, 가볼만한 곳, 축제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잠깐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물론 나를 위한 여행이 꼭 혼자 떠나는 여행인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 나를 위한 여행일 수도 있죠. 그래도 아직 한 번도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면 꼭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행복한 여행을 하고 돌아올 거예요. 걱정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떠나보자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학교를 거닐다가 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가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때도 재미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고 올 테니 꼭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준영, 기술 백다연, PD 한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